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저녁 해걸음이면 이 땅의 길들은 모두 고향 가는 길로 바뀌겠죠. 그동안 흘렸던 소금기 베인 땀을 씻고 그동안 아맣게 내려앉은 객지의 먼지도 털어내고 부자도 빈자도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고향길에 오르시리라 생각됩니다. FM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고향 가실 분 많으시겠죠? 종합선물도 뭐 겨울 내복도 다 좋지만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께 가장 큰 선물은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드라마 아들과 딸들 중에서 스탠 잭슨의 노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었죠. 자, 이렇게 늘 푸르른 그런 나무처럼 또 서울 강동구 천호 3동의 이경희 씨도 이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수를 하게 됐는데 집안이 넉넉지 않아서 참 부모님께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꼭 대학에 붙어서 그 고마움을 대신하고 싶다고 또 엄마 아빠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을 말미에 붙여주셨네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면서 해피 추석이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동대문구 제기 3동의 김현아씨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사연은 두 통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통이 참 독특합니다. 9월 28일이 시골에 있는 우리 집의 10번째 생일인데 우리 가족들과 그날의 주인공 우리 가족들과 그날의 주인공과 정원수, 연못의 물고기들 이들 모두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이종혁 씨 지금쯤 물고기들 안 잘까요? 자, 서울 마포구 망월 2동의 윤동영 씨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참, 친구 기수에게 보내는 사연 알려드릴게요. 기수야,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 친구로 남고 싶고 또 널 그렇게 간직하고 싶구나 하면서 이 윤동영 씨가 친구에게 띄우는 생일 축하 사연, 생일 축하 음악입니다.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 들어주시죠.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였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결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이텔에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니, 전혀 혼삿길 막을 일 있습니까? 무슨 결혼이에요. 여튼간에 여러분이 축하해 주셔서 일단 축하는 받아서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오늘은 감춰진 걸작 그리프터스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실 분은 우편번호 151-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뵐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에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에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힙합 뿌레를 하세요.

영화 그리프터스의 삽입곡 Do Ya Do Ya Love Me, Dream World의 노래였습니다. 마틴 스콜세스 제자,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 그리고 안젤리카 휴스턴과 아네트 베닝, 존 큐삭. 이 거창한 스타들의 크레딧이 세 개로 나누어진 화면에 천천히 올라오는 작품. 방금 음악을 들으신 영화 그리프터스입니다.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은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듯이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위험한 관계, 리틀빅 히어로 등을 만든 영국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지요. 또 그는 유럽 감독치고는 헐리우드에서도 인정해주는 상품성을 지닌 감독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세 사람의 그리프터, 즉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긴장감 넘치는 오프닝으로 시작됩니다. 경마장으로 흰색 세단을 몰고 미끄러지듯이 들어서는 중년의 여인. 장면이 바뀌면 한 젊은 여인이 요염한 몸매를 과시하듯이 매력을 풀풀 날리면서 보석상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바에 들러서 접어서 손가락에 끼운 20달러 지폐를 보이면서 술을 시킵니다. 경마 사기 전문가 린리, 안젤리카 휴스턴, 요염한 몸매 하나로 닥치는 대로 사기를 치는 마이라, 아넷 베닝, 그리고 사기 포커든 무엇이든 돈만 되면 속이려 되는 애송이 로이, 존 큐삭. 릴리는 경마 브로커인 보보의 지시를 받아서 마권을 구입하고 경마 사기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차 뒤 트렁크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보보에게 갈 돈 중 얼마씩을 몰래 떼어 숨겨놓습니다. 마이러는 보석 감정사를 이용해서 가짜 다이아몬드로 진품 감정사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로이는 손가락에 접은 20달러짜리를 보여준 뒤 손바닥에 숨긴 10달러를 내주는 수법으로 거스름 돈을 챙기고 있죠. 로이와 마이러는 최근에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지만 상대방에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는 감추고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서로에게서 같은 부류의 냄새를 맡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에 들러 거스름 돈 사기를 하던 로이는 주인에게 걸려서 배를 몽둥이로 강타당합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로이는 고통에 신음을 하지만 마이러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죠. 영화 그리프터스 중에서 마이라의 블루스였습니다. 한편 릴리는 보보의 명령을 받아서 로스앤젤레스로 일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로이를 찾아가죠. 릴리는 로이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로이는 릴리에게 자신은 세일즈맨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로이의 말에 코웃음을 치던 릴리는 로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로이는 그날 배를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이었죠. 릴리는 보보에게 빚이 있는 의사를 협박해 로이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병원으로 마이라가 달려오고 이제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릴리는 마이라에게 역시 본능적으로 사기꾼의 냄새를 맡고는 그녀를 로이에게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붙여주지만 로이는 거부하죠. 병원에서 퇴원한 로이는 마이라에게 릴리가 경마를 하러 간 휴양지에 놀러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가는 기차 안에서 로이는 해군 병사들에게 접근해 사기 포커를 시작합니다. 마이라는 신사를 유혹하다가 사기 포커를 치는 로이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밤 마이라는 자신이 스팅식의 큰 사기를 치던 일당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하면서 로이에게 같이 한탕하자고 합니다. 예전의 파트너는 사기의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폐인이 되었다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로이는 예전에 속임수 포커를 가르쳐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자신은 절대 동업은 안 한다고 말하면서 마이러의 제의를 거부합니다. 한편 로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경마에 늦은 릴리는 보보의 소환을 받습니다. 차가 막혀 경마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돈을 걸지 못한 것이죠. 보보는 오렌지를 수건에 싸서 릴리를 구타한 뒤 담배로 손등을 찢는 잔인한 형벌을 가합니다. 휴양지에서 릴리를 만난 로이는 어머니 릴리의 손등의 상처를 보고는 그 일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하죠. 한편 마이러는 로이에게 계속 자기와 동업해서 한탕하자고 하지만 로이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이러는 릴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다 로이에게 뺨을 맞고 내쫓기게 됩니다. 마이러는 로이가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릴리의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릴리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마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몰래 떼어서 차 뒤에 숨겨놓는 것을 망원경으로 훔쳐보죠. 그날 밤 아들 로이가 온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릴리는 보보의 부하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릴리가 차 트렁크에 돈을 숨기는 것을 밀고 있고 곧 킬러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얘기였죠. 릴리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한적한 모텔에 숙소를 정합니다. 그 뒤를 마이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릴리를 죽이려 방으로 들어가 목을 누르죠. 영화 그리프터스 중에서 체이스였습니다. 얼마 후 로이는 죽은 릴리의 시체를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짓뭉개지고 지문마저 벗겨진 참혹한 시체. 로이는 시체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손등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직감적으로 로이는 어머니 릴리가 아닌 것을 알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곧 슬픔을 가장하죠. 그날 밤 릴리는 마이러의 붉은 옷을 입고 로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허겁지겁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릴리. 마침내 그림 액자 뒤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로이의 돈을 찾아내 가방에 담습니다. 그때 로이가 들어오죠. 로이는 릴리에게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릴리는 그럴 수 없다며 멕시코로 도망치게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로이에게 무언가를 마시자면서 술을 한 잔 따라줍니다. 술을 마시는 로이를 가방으로 후려치는 릴리. 깨진 유리잔이 로이의 목젖에 깊숙이 꽂힙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로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으며 릴리는 흐느끼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쓸어모아 가방에 담고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 이 영화를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한 극장에서 혼자 봤는데요. 정말 관객들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스팅 같은 기기묘묘한 마지막 반전을 기다렸던 관객들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린 그런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소리소문 없이 개봉된 이 영화는 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관객들의 얄궂은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긴 했지만 스티븐 프리어스의 이 영화는 최근 나온 비디오 중에는 그래도 참 괜찮은 영화였죠. 단, 마지막에 대한 기대, 이것은 버리시고 담담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프터스의 엔드 타이틀 들어봅니다.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입니다. 오늘 감춰진 걸작은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그리프터스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영화와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서남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예, 제가 작년 가을인가 말이죠. 네. 동경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한 백화점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늘 어딜 가나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레코드 가게가 어디 있는가를 제일 먼저 찾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 시부야 쪽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우산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예쁜 그 장식이 많은 또 쇼윈도우가 굉장히 화려한 우산 가게였는데 뭐 어느 나라나 우산 가게가 비슷하죠. 요즘 우산들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 양산도 있고 우산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워낙 또 영화를 좋아하고 관계해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예쁜 우산들이었는데 그 코너가 네. 따로 있었습니다. 네. 봤더니 그 쉘브루라는 상표의 네. 우산이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네. 쉘브루라는 그 상표 밑에 그 R이라고 트레이드마크 표시가 있었어요. 우산하면 되게 왜 그 쉘브레 우산 현상이 돼서 이제 아마 네. 저도 이게 틀림없이 그 구매자들한테 쉘브레 우산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 영화에서 제목을 빌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나 샀는데 그 옆에 또 재밌는 게 보였어요. 뭔데요? 이번에 뭔가면요. 예. 진 켈리 우산이었어요. 진 켈리. 예. 사랑은 비를 타고. 그럼요. 예. Sing in the rain. Sing in the rain. 비만 오면은 춤 생각하면 진 켈리 예. 생각이 나죠. 예. 그것도 보니까 역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 제가 아무튼 그날 그 일본 사람들이 상원에 혀를 내두르면서 아무튼 그걸 몇 개인가 가지고 와서 그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그 반갑게 받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선물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쉘브레 우산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바로 그 쉘브루라는 상표의 우산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나온 걸 봤어요. 쉘브루 우산의 무대는 뭐 아시다시피 군왕 쉘브루죠. 근데 70년의 어느 가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쉘브루에 들렸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그 우산업자에게 이 쉘브루를 무대로 한 영화 쉘브루 우산이 우리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고 그러니까 쉘브루라는 상표로 우산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더랍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쉘브레 우산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사람들의 그 약삭빠른 상원과 결부지어서 쉘브루 진 켈리가 상품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일본 가시는 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영화 네. 쉘브루의 우산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한번 감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면 이 쉘브루의 우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국내에는 없거든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아,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셨나요? 혹시 각 방송국의 그 라이브러리에는 네. 그 LP 레코드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3년에 필립스 레코드에서 LP로 발매가 됐는데 벌써 꼭 3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낡아서 도저히 그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것은 소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쉘브루의 우산 하면은 지금까지는 대개 그 다른 가수의 노래 아니면 또 미국 팝송 가수들이 부르는 I Will Wait For You라는 이런 제목으로만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영화 속의 그 주제가와 맛이 전혀 다른데 좀 소개해드릴 방법이 없는가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진 켈리 우산을 살 때 CD로 구할 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굉장히 큰 수확이었었는데요. 네. 오늘 그 CD로 한번 예. 감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어느 장면인가요? 그런데 그 다른 뮤지컬과는 달리 네. 이 쉘브레우스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뮤지컬의 작품이고 참 독특한 것이 대사까지도 마치 오페라처럼 전부 음을 집어넣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My Fair Lady나 또 키스맷, 사운드 뮤지컬 같은 헐리우드 뮤지컬과는 만약에 다른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훌륭한 뮤지컬이 되기 위해서는 드라마와 그 음악의 관계가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쉘브레우산만큼은 우리가 순수하게 그 음악적인 흐름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네. 영화의 그 배경에 계속 깔리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미리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쉘베르우사는 상당히 그 로맨틱하고 또 향수를 자극하는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허나 쉘브레우산이 만들어진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제작된 시점인 1963년이면은 네. 프랑스에서는 무려 8년 동안 계속된 그 알제리 전쟁이 62년 알제리 독립으로 끝을 맺은 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도대체가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악몽이죠. 왜냐하면 8년 동안 전쟁 중에 프랑스가 그 아까운 식민지를 내준 것은 고사하고 무려 그 전쟁 기간 중에 2만 3천 명 이상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반대로 100만 명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쉘베르우스하는 그 형식이 뮤지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영화적인 의미로서는 월남전이 끝나고 최초 본격적인 월남전 영화들 이를테면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디어헌터가 나온 것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대개 우리는 이것이 뮤지컬 형식을 띄우기 때문에 음악만 받아들이는데 네. 이 영화 속에는 이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이름 없는 전쟁이라고 불렀던 알제리 전쟁의 아픔 또 영화 전체를 통해서 반전이니 전쟁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지만은 네.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도 강렬하게 전쟁이 주는 그 폐해를 주누비에브와 귀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네. 그려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모두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죠. 네. 따라서 관객들은 음악적인 전개와 함께 이 두 사람이 그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면서 끝내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편안한 삶 속으로 사라져가느냐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쉘브레우산의 주제가가 나오는 대목, 이 대목은 이제 프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노랫말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주노비에브와 귀의 이중창으로 흘러나옵니다. 귀는 자동차 수리공장의 직원이죠. 네. 자동차 수리를 그날 마치고 나왔는데 주노비에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누비에브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귀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날 수 없을까 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엄마에게 우리의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과 만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엄마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귀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는 알제리로 가라는 징집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말하자면 이 대목은 입영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결혼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앞날이 먼 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징집영장을 받았다. 2년간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우리 뒤에 하자. 지금은 알제리는 전면전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이별의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에 맺어지죠. 바로 이 대목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해보시죠. 네. En Algérie en ce moment, je ne reviendrai pas d'ici longtemps. Mais je ne pourrai jamais vivre sans toi. Je ne pourrai pas, ne parle pas d'amour. Ce n'est pas possible. Je ne te quitterai pas. Mon amour, il faudra pourtant que je parte. Tu sauras que moi, je ne pense qu'à toi. Mais je sais que toi, tu m'attends. Deux ans de notre vie. Ne pleure pas, je t'en supplie. Deux ans, non, je ne pourrai pas. Calme-toi, il nous reste si peu de temps. Si peu de temps, mon amour, qu'il ne faut pas le gâcher. Il faut que nous gardions de nos derniers moments un souvenir plus beau que tout, un souvenir qui nous aidera à vivre. Jusqu'à la fin de ma vie. Oui, je t'aime, ne me quitte pas. Mon amour, ne me laisse pas. Viens. 기예, 이병, 전야, 주누비와의 그 이중창으로 들어봤는데요. 참 이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네. 근데 보고 나서 하도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하는 게 독특해서 언니랑 언니 거기 있는 뭐가 좋아 한참 그랬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근데 그게 프랑스 뮤지컬의 그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쉘비르 우사는 미국 뮤지컬에서 볼 수 있는 그 화려함이라든가 네. 주로 그 커스텀 플레이가 많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스케일, 큰 스케일은 볼 수가 없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인이 노인이 하는 이 대사까지도 다 리듬이 얹어놨는데 지금 들려드린 유노비에버기의 이중창은 전통적인 그 사랑의 발라드 이중창의 형식을 띈 음악이지만은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 이리 와봐 하는 식의 대사는 네. 다 리듬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리듬은 미셸 르그랑이 심취하고 있는 재즈의 리듬을 빌려와서 예. 그 위에 실었어요. 따라서 굉장히 그 독특한 양식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이른바 뮤지컬 넘버나 그냥 그 대사들이 단순히 노래라기보다는 불어 특유의 그 어감 때문에 네. 마치 그 연인의 귀에만 들리도록 나지각이 속삭이는 그 사랑의 시처럼 들렸어요. 그게 더 어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사를 리듬이나 멜로디에 실어서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연 배우들은 연기만을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특별히 가수들 동원해서 이중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아주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립싱크를 네. 함께 하려면. 저기 뭐 잘 아시죠? 다니엘 리카리가 네. 주누비에브 역을 맡아서 이때는 무명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지금 들은 이중창 속의 여성의 목소리는 다니엘 리카리입니다. 네. 아무튼 이 쉘베르우사는 그 프랑스 영화사의 하나의 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미국의 뮤지컬 특히 재즈 이디엄을 도입한 최초의 그 신의 형성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뮤지컬은 내용면으로도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전체가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의 그 흐름을 보면은 3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제 1부는 이별입니다. 네. 주누비에브와 기이의 그 이병 전야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부는 사랑, 이별, 소식이 끊긴 기이와 임신한 주누비에브, 그리고 주누비에브에게 청혼하는 마음씨 좋은 보석상 까사르의 청혼까지가 2부에서 그려지고 제3부가 재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이렇게 재회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마지막 날 네. 그 장면 주유소에서. 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정확하게 3년 후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미 그때는 기인은 실연의 아픔도 딛고 월남전에서 베트남 인도 알제리 전쟁에서의 상처도 다 회복한 다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주누비에와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럼요. 서로 그냥 헤어져 버리죠. 예. 메르세데스 벤츠가 기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고 거기에는 한 네다섯 살 정도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그 아이는 주누비에브와 기이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 말하는 장면들은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당신 상중이군요. 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다녀오는 길이라는 둥. 그다음에 기름은 고급으로 넣어줄까 아니면 보통으로 넣어줄까.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뭐 이런 식의 대사만 오고 갑니다. 전혀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질 않죠. 오히려 그래서 더 슬프게 느껴졌지 않나요? 그렇죠. 싶어요. 예. 겉도는 대사입니다. 말하자면 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영화가 반전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허나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두 사람은 전쟁으로 상처를 입었지만은 스스로 현명한 처신을 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았고 또 앞으로도 그 행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담담히 헤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두 사람은 행복을 찾았어요. 가사르 착한 남편과 살아가고 있고 또 기인은 기대로 착한 아내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쭉 빠지면은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 네. 기의 그 가스 스테이션이 나타나죠. 예. 그 위에 다시 한번 그 주제가 흐르는데 이때는 오케스트라와 코러스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그 엔드 타이틀이 나올 때쯤이면은 관객들 가슴 속에는 셸 브레이우선의 주제가가 끊임없이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죠. 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곡을 길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헤어짐의 장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서남준 씨가 앞으로 저의 시간에 못 나오신다면서요. 네.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그동안 너무나 귀하고 좋은 정보들, 음반들 소개해 주셔서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장면 들어보시죠. C'est ma femme, enfin, c'est surtout pour le gosse. Bien sûr. Tu es en deuil. Maman est morte en automne. Comment l'as-tu appris?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음악 속을 비집고 들어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Je crois que tu peux partir. Très bien.